라오스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21부가 조선 다시 한번 대진군 운동회로 이런 제목으로 말리마 속도 창조 운동의 불길 높이 200일 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.